조선우주협회가 조직돼서 자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내외에서의 활발한 학술 교류로 인류 공동의 제보인 우주공간의 평화적 개발과 이용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협회는 우주기술 응용 분야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대학 교원 연구사들을 망라한 민간급 단체입니다. 협회는 자기의 첫 사업으로 11월에 우주과학기술토론회 2016을 주최하게 됩니다. 우주재료 및 요소, 기초과학, 응용기술, 사회과학 등의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과 조선의 우주과학기술입니다.